경야는 죄거리 영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에서 7월 30일 변기를 드렸습니다. 변기는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민족사족 대경사에 접한 우리들의 가슴마다에는 지금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종이 한없이 북받쳐 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연우 논수님께서 최근 분별을 잃고 객적은 나발을 불어대는 미국놈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진행하도록 하신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에 미제가 질겁하여 아우성을 치고 있음을 일본 땅에서 시시각각 보고 있는 제일동포들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선군영장을 모시어 주체위협의 최후 승리가 이룩될 역사의 그날이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는 필승의 신념으로 영암처럼 끌어번지고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총연과 제일동포들은 우리나라의 존엄과 생존권을 말살하려고 덤벼드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신기를 들고 항복수를 바칠 때까지 숨 돌릴 수 없는 강탈을 안기며 기어이 최후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 질풍처럼 내달리는 무족의 백두산 강국의 해외 국민된 더없는 영광을 안고 조국과 숨결도 보폭도 같이 하겠다고 변진은 강조했습니다.